Yeah. Here we go. We go. 상상 속에 너의 손 따라 따라 줄을 서 준비됐다면 너 봐봐봐봐. We go. 구름 속에 rainbow 따라 따라 닫힌 문을 열어 우리 너 봐봐봐봐. Ooh, gotcha. 꿈의 선물로 ooh 찾았어 깜빡이는 sign. Ooh, keep on up. 뭐가 필요해 이제 시작이 go.